chopper. Blah blah blah, get blah blah, you're blah blah, stop talking. 떠나버린 감정은 던지는 주접시다. Blah blah blah, never gonna stop this. 너 망설임 없이 go. 찾고 있던 근데 이제 누구게 난 줘. 한참 넘나간 채로 무거운 다리를 끌며 걸어. 헤매난 어딘가 찾아가 누군가. 네가 없는 황혼에서 새벽 발목을 움켜잡은 이건 이별. 어둠 속에 위태롭게 휘청이고 있어. 날 위해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더 yeah.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어차피 다 끝났다면 네 맘이 떠났다면 희망도 남김 없이 버려. 날 위해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더 yeah.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언젠가는 온다니 그게 더 잔인하게 들려. 어서 더 차갑게 Falling. Walk a walk a walk a walk a walk a walk a crawling. Walk a walk a walk a. I ain't what I am. I ain't no rich privacy, I can promise it. Ooh, hold on, take your time, gonna make that rip it up like a priest. 그릇당장 심장이야 밥을 떠니는 몸숨이 너무 가빠. 들라 밤감 들가 밤감 구르는 몸 일으켜 세우기 지금 바빠. 너를 원한 그 후로 내 맘은 멀쩡한 곳이 없어. 저는 어딘가 그래도 너니까 네가 없는 황혼에서 새벽 발목을 움켜잡은 이건 이별. 어둠 속에 위태롭게 휘청이고 있어. 날 위해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더 강하게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어차피 다 끝났다면 네 맘이 떠났다면 희망도 남김없이 버려. 날 위해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더 강하게 shoot out, shoot out, shoot out. 언젠가는 온다니 그게 더 잔인하게 들려. 어서 더 차갑게 fire. 지금 네 입으로 끝이라는 말을 네 심장에 써줘. Fire. 이런 지옥 같은 희망을 끝내줘. 날 위해.